말이야. 난 아니면 알아볼래. 어머 이때 혹시냐 뭐지 어디가 이때 나 다른 건 아니 어니웨이자 오에로 먹고 모이데 히토 니웨라 니웨라 등어 말이야 후세냐 무지 에이 가을모 흑하리 나가리 다기 Mama. cansaste rezar el rosario por los pecadores, por los pecadores, por los pecadores para hallar la paz, por los pecadores, por los pecadores, por los pecadores para hallar la paz. Te pedimos que reines, María, te pedimos que reines, María.